Ja, man nicht kommen würde. Ja, man nicht kommen würde. Ja, man nicht kommen würde. Nicht kommen ciao. Und big house, big house, big ring. Boss, I should not have any big dreams. Yeah. 난 참 편하게 살아. 따위 안 보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. 까먹해 까먹해 꿈만 전 어린 시절. 내 하긴 걱정 마. 멀리라도 갈 거니까.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네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 자신에게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야만 내 꿈은 뭐래 야만 내 꿈은 뭐래 야만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거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심미심미야 미친 차이 강요한 꿈은 아냐 구해 말 구원 두손 시간 낭비 야자에 도주구를 날려 나의 같은 사람 반항해 꿈 특별사면 자신에게 여봐 네 꿈의 프로파일 억한번 봤던 인생 네 삶의 추억이 되어봐 결정하는 법을 몰라 이젠 꿈꾸